인연이란 말 대신 사랑한다고 했지. 떠나간 지 어느새 너는 나를 잊었나. 기다리지 않아도 다시 온다고 했지. 한 송이 꿈을 남기고 떠난 너를 기다려. 고통